오다크 파울 마이클 우간다 대통령부 선전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 밖에 주체사상 탑과 개선문, 평양 중등학원,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